21일 일본의 이시카와 현지사 다니모토 마사노리가 현내 정장회의라는 데서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조치들을 골고들다 못해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면서 정말로 북조선을 봉쇄해야 한다고 짓거려댔습니다. 지어 북조선 국민을 굶겨 죽여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인민에 대한 대량 살육을 주장하는 야수적인 범죄적 망언을 거리낌없이 내뱉었습니다. 22일 이자는 또다시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자기의 폭언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제기되는 속에서도 사죄나 반성은커녕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 제재가 붕괴해가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다느니 하며 악의에 차서 날뛰었습니다. 공화국에 대한 적대의식이 골수에 찬 나머지 우리의 최고 존엄을 악랄하게 헐뜯으며 조선인민 말살을 공공연히 선동해 나선 이 망동에 청년과 제1동포들이 강력히 항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22일 청년중앙과 각 본부, 중앙단체, 사업체 일꾼들이 일제히 현지사에게 항의조나 항의학수를 보내서 망언의 범죄적 성격과 엄중성을 단죄했으며 즉각 사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3일에는 청년 이시카와 현본부, 후쿠이 현본부, 도야마 현본부 위원장들이 항의단을 조직하고 이시카와 현총을 찾아가 현지사 앞으로 항의문을 들이댔습니다. 한편 일본의 각계에서도 현지사의 반인륜적 망발에 대한 규탄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 합니다.